혼자 보내기 싫어 너 없는 방에 케이크에 촛불을 불며 기도를 하겠지만 유난히 추운 겨울 하얀 눈 너와 함께하고 싶단 소원을 빌었어 매일 거지 난 있잖아 Thank you.